구약성경 역대상 12장 40절 말씀 한 절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맨 끝에 있는 40절 마지막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하는 사명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의리의 사람이 있는 곳에 희락이 있다.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죠. 의리의 사람이 있는 곳에 희락이 있다,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년 부활주일 방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했지만은 통해서 참 새로운 결심과 갱신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게 갱신이죠. 주님과 함께 이 승리의 부활을 맞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 역대상 전체가 되겠지만은 마지막 40절 한 절을 우리가 읽었죠. 그것도 끝에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실로 사무엘상 15장부터 오늘 봉독한 역대상 12장 40절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7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택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 즉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죠. 그를 전 이스라엘의 눈과 등불을 삼았다. 또 이스라엘의 목자, 주권자로 삼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후에 그에게 명령한 첫째 과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인정사정 보지 말고 그냥 아주 실을 없애버릴 정도로 죽여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뱃속에 든 아이까지 한 살이고 두 살이고 젖먹이까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사람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죠. 시간이 가면 우리 다 망각의 존재 아닙니까? 다 잊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운 위대한 영도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삼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이 과정에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누가 제일 방해를 하고 반대를 했느냐 하면은 이 아말렉 족속들이었습니다. 아말렉. 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안 된다. 너희들은 못 간다는 거야. 우리 땅을 통과 못 해. 아, 거길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참 눈물을 흘리면서 아말렉 왕에게 당신 나라를 지나갈 때 우리가 당신 나라에 있는 물도 거저먹지 않겠어. 돈을 내고 사먹을 것이고 발걸음도 조심조심 걸어서 참 먼지가 안 나게 할 것이고 그러니 제발 당신 나라 땅만 밟고 지나가게 해주시오. 이 참 간청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야. 이래서 결국 전쟁을 하게 됐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고 건너갔습니다. 지금 언제적 얘기냐? 400년 전 얘기예요. 아주 오래돼서 기억도 못합니다. 아, 그때 사람들, 그 조상들은 이제 다 죽고 그 후손들은 이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아말렉 족속을 아주 괘씸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반대한 그 후손들을 인정사정 두지 말고 다 죽여라. 그것이 사울왕을 택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전쟁에 나갔죠. 나가보니까 예쁜 여자들이 있어. 살찐 소가 있어. 살찐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기가 아까웠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변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게 되면은 좋은 물건을 보게 되면 욕심이 생기고 자기가 갖고 싶고 말이죠. 그래서 쓸만한 것들을 데려다가 사람이죠. 뭐 식모라든가 몸종이나 이게 다 삼았죠. 또 살찐 소나 살찐 양 그냥 죽여버리면 아 괜히 쓸데없는 소모가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아말렉 가축들을 다 끌어와서 백성들이 잡아먹게 하든가 또 하나님께 바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여라 진멸시라 그랬는데 이 사울왕이 자기 생각으로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잡아먹든가 또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겠느냐. 이 사울왕 생각으로 군대에게 명령을 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어린애도 죽이지 않았고 예쁜 여자들도 다 살려줬죠. 소, 양, 가축도 다 끌어왔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누구만이 합니까? 하나님이 참 너무 가슴 아프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이에요. 그 잠자던 사무엘 선지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에 사무엘이 깜짝 놀라 깨었어. 깨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택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택했는데 사울이 내 말을 없인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울을 택해서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울왕의 주권을 그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시간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했던 역대상 12장 40절까지 이른 기간이 7년이 걸렸습니다. 7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성경을 상고해야만 말씀을 더욱 잘 우리가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인 역대상 12장 40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었더라. 한 그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죠.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아닙니까? 희락이라. 자, 그 다음에 의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제목이 의리의 사람이 있는 곳에 희락이 있다 그랬는데 그 의리가 뭐냐?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의리라는 걸. 아 요즘 연예인 가운데 어떤 분이 뭐 의리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기분으로 하는 의리가 아니고 의리라는 뜻이 뭐냐? 옳은 의자죠.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옳은 길입니다.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옳은 길. 이게 첫째 뜻이고 둘째는 신의를 지켜야 할 교제상의 도리. 사람들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의를 지켜야죠. 믿음을. 셋째는 남남끼리 혈족관계를 맺는 일.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의형제라는 말이 있죠. 실제는 형제가 아닌데 그냥 남남인데 그냥 혈족처럼 형님이라 그러고 동생이라 그러고 이렇게 삼죠. 그게 의형제라 그래요. 그것도 의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의리라고 사전에는 정의를 했어요. 이 말씀하는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뭐 주여 주여 하면서 천당 가겠다만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 남은 생애를 통해서 교회 생활이나 또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 친구나 형제 간에도 의리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의리 있는 사람이 되겠다. 왜냐? 의리 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볼때같이 몰려와 그 사람에게 하늘의 주권 역사 영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며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말이지. 이러한 물권 인권 영권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의리의 사람에 한해서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드리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교인들을 볼 때 과연 의리가 있는 생활, 의리가 있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많은 교인들이 자기 개인에게 마땅치 못한 일이 있게 되면 목사를 욕합니다. 앞에서는 참아 못하지만 뒤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뭐 개새끼리 뭐니 욕해요. 그 다음에 장로 보고 또는 집사를 보고서 욕을 해야 되죠. 또 기관의 회장이나 임원들을 가리켜서 자기 마음에 마땅치 않으면 뭐 개같은 놈이니 뭐니 욕을 막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그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도리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참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만큼은 모두가 의리의 사람들이 돼서 여러분들의 의를 보고서 많은 죽었던 영혼들이 벌떼같이 참 우리 교회에 몰려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총, 구속사의 말씀의 그 맛을 보고 생의 전환을, 생이 바꿔지는 참 하늘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윗이 의리의 사람이 됐습니까?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사울왕의 친척들, 사울왕의 친족까지도 사울왕을 돕던 자들이 수천 수만의 군대가 사울왕에게 충성하던 데서 돌아서서 다윗에게 가게 됐어요. 일개 백성이요, 일개 목동에 불과한 쫓기는 망명자에 지나지 않는 다윗에게 모두가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나라의 임금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사무엘 선지가 사울왕을 책망한 이후 7년 만에 그 왕권이 다윗에게 옮겨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이나 거기를 보게 되면은 다윗을 지지한 많은 용사들이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참 신이 외국에 가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왔다고 하는 이유를 다윗으로서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를 찾느냐,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째서 이렇게 의리의 사람으로 소문이 났느냐 말이야. 자기 자신도 모르겠어요. 다윗이 알 수가 없어. 내가 어째서 의리의 사람이냐,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당신이 왕이 되겠다, 되어야겠다고 내가 절대 복종하겠다고 말이죠. 참 다윗 자신이 알 수가 없어 이유를. 하나님이 대해주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옳은 사람이에요. 이게 옳은 사람, 의인이에요. 우리의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는데 나는 윤리나 도덕면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거만하기가 쉽습니다. 쉬워요. 다윗은 옳은 일, 의로운 일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 볼 때. 그러면서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으로 보여줘서 참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다윗에게는 내가 어째서 우리의 사람이냐, 자기 자신도 의심할 정도로 이렇게 겸손한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 우리가 배워야 해요. 아, 그거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한 공로까지도 내가 했다고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려고. 정치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할 때 다 그래. 문제예요. 고쳐야 됩니다. 더욱이 사울왕에게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들이 다 몰려왔어. 베냐민 지파는 사울왕 그 같은 지파잖아요. 사울왕과는 혈통적으로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그 친척들까지도 사울왕을 버리고 숨어있는 망명중에 있는 시세 없는 다윗에게 와서 우리가 다윗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야 보통 백성 중에도 말단이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아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가 예언한 대로 사울왕의 왕권이 당신에게 옮겨진다는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참으로 이건 생명을 내걸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나 또는 왕에게 충성을 하던 분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저쪽에서 안다면, 상대방이 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라의 기건과 질서를 문란시키고 참 국법을 어겼다고 해서 당장 잡아 가둘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적힌 이 글자, 문자만을 볼 때는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때 상황에서는 참으로 삼엄한 경계 속에서 한둘도 아닌 무리가 사울왕을 배신하고 참 일개 목동에 불과한 그런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다고 하는 것, 분명히 그 시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말씀의 역사와 영의 역사가 어디로 가 있느냐, 지금 누구에게 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자만이 찾아왔지 누가 말한다고 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서야 주저하는 자가 다윗을 찾아왔겠습니까? 자신의 신세가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는데 확실한 마음의 각오가 없이 어떻게 왕을 배신하고 이런 데 올 수가 있겠어요? 의리의 사람 앞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참 예수를 믿으면서 글자만 문자만 외우는 이런 의리의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과연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 육신이 참 성령에 입각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윗처럼 의리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볼때같이 많은 도움의 사람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리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 이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크신 은혜의 축복이 단비같이 참 복된 장마비같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흡족히 내려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의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의리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준 것 같이 나와 여러분도 의리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17장 볼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웃나라 블레셋에게 얼마나 위협을 당했습니까? 응? 마치 오늘날 우리 남한이 북한의 그 핵위협이나 불바다를 만들겠다 별별 위협을 다 하죠? 얼마나 참 그 당시에 블레셋에게 공갈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고 쳐들어왔어요? 응? 뭐 천안함 사건이다, 6.25다, 여순반란 사건이다. 그 원로 목사님이 지은 그 책 근현대사를 보셔도 전쟁 스토리 아니에요. 전부가 전쟁 얘기입니다. 옛날 일제 때부터 최근까지 말이죠. 우리나라가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저나 여러분도 다 알지만은 그 유명한 블레셋 장군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응? 키가 보통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아주 이름만 나오면 주눅이 들고 벌벌 떨었죠. 장대 같습니다. 키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 두 사람이 참 짊어질 정도의 무거운 그런 칼을 찬 사람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대표라면은 뭐 골리앗 장군이죠. 그 이름만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어요. 이럴 때 다윗이가 목동인 다윗이 그의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방에 나가 싸우고 있는 그 수고하는 형님들에게 음식을 좀 전해주러 갔습니다.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은 이 목동 다윗은 키가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목동 노릇하는데 뭐 그렇게 인물이 건출하겠습니까? 다윗이 보니까 전쟁에 나가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고 장관이고 백성들이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어쩔 줄을 모르고 떨고만 있는 그때 이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할례도 받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만군의 주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나라인데 어떤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모욕을 한단 말이냐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이 다윗의 이 말, 이 태도가 정말 방자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했어. 뭐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저 사람 실력이 어떤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만 놈이 와서 건방진 소리 하냐 말이죠.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때 다윗은 대신들 향해서 장관님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싸우겠습니다. 다들 속수무책으로 있는 판국 아니에요. 거기 있던 사울왕이 그러면은 너 내 갑옷을 입고 나가라. 그래서 사울왕의 투구와 갑옷을 이 어린 다윗이 참 입어보니까 너무 커서 무거워서 아니 안 되겠습니다. 다시 벗어나왔어요. 사울왕 생각에 참 기가 막히죠. 갑옷을 입고 나가도 뭐 될까 말까 싸울까 말까 하는데 맨몸으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참 어디 믿어집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너 무기는 뭘 가지고 가겠느냐? 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아 참 말은 좋죠. 내 손에 있는 물매만 가지고 개울가에 가서 물맷돌로 차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정 백관들이나 장관들이나 많은 백성들이 참 어이가 없어 우습게 알았죠. 그래? 그럼 나가 봐라. 뭐 나가 죽든 살든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허락을 했습니다. 그럼 나가 봐라. 그래서 다윗이 나갑니다. 그런데 상대방 골리앗 장군이 딱 상대방 진영에서 볼 때, 야, 네가 나를 개로 취급해서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와? 뭐 하나 물맷 하나 들고 나오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때려잡 개로 생각하냐 말이죠. 노발 대발해서 너희 놈 당장에 너를 잡아가지고 내 몸을 찢어서 공중에 새의 밥을 만들겠다 말이죠. 아주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아니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서 참 저런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놈을 나한테 내보내냐고 말이죠. 참 아주 별별 욕을 다 퍼붓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게 올 때 창과 검을 가지고 즉 무기를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서 그 물맷돌 그 던지는 기구지요. 이 제구 주머니에서 차돌 하나를 꺼내가지고 물매에다 넣고서 몇 번 참 빙글빙글 돌리더니 씽 하고 던졌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그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물맷돌도. 아, 그 갑옷이라고 투구를 썼으니 그 맞춰해봐야 쇠밖에 더 맞겠어요. 그 사이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마에. 그 사이로 딱 들어가서 뼈에 박혀버렸어요. 돌이. 그래서 아무리 장군이지만은 불리하시지만은 아이쿠 하면서 쓰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죽은 거 아니에요. 이때 다윗이 쫓아가서 자기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허리춤에다 매달고 돌아왔습니다. 피를 흘린 채로 돌아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잠깐 사이에 죽는 거죠. 골리앗이 죽는 바람에 블레셋 군대들이 혼비백산했죠. 놀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 하면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됐죠. 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돌아오는 그들을 환영했잖아요. 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왕이 천천이고 다윗이 만만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화근이 됐습니다. 참 말 한마디가 뭐 생명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사울왕이 가만히 보니까 왕인 자기를 더 높여야 할 텐데 아무리 그리고서니 일개 목동인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왕인 나에게는 천천밖에 돌리지 않는단 말이냐. 에이 기분이 나빠. 그래서 뭐 물이라도 한 잔 마시는 척 하다가 옆에 있는 단창을 들어가지고서 그 바로 앞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던진 거 아닙니까? 그 사울이 무슨 뭐 이제 훈련받는 뭐 훈련병입니까? 장군 안에 사울도 정확하죠? 정확하게 그 목을 향해서 날렸습니다. 얼굴 향해서. 자,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다윗인데 눈이 없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눈이 없어요? 다윗의 육신의 눈은 딴 데를 보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그 눈이 없겠습니까? 그 순간에 다윗의 목을 확 미는 바람에 창은 다윗의 목을 찌르지 못하고 벽에 콱 박혔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던졌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7년 만에 왕권을 인계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부터 쭉 보시면 어느 나라 어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몇 명 몇만 명이 찾아가고 쭉 나와 있어요. 낮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 12장 오늘 본문인 역대상 12장 1절 말씀 볼 때 다윗이 기세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있을 때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만 무슨 얘기냐? 다윗의 비참한 모습이 아니에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있어야 돼. 잡으려고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을 동원시켜가지고 이 목동인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왕이 말이죠. 완전 무장을 하고서 전국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국력을 소모해가면서. 그거 억울하죠.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시기 질투로. 참 비참한 모습. 만국의 서름을 안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건 쫓겼으니까 자기 나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아픔의 한 토막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하는 말이. 왜 숨어 있어요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세요, 7년 전에 다윗을 따른 사람은 400명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400명도 다 옳은 사람들이었느냐? 아닙니다. 도둑놈, 사기꾼, 협작꾼, 남이 돈 떼먹고 도망온 자, 이런 자들이 모두 산중에 모여 있었어요. 이 숫자가 400명입니다 이러니 자동적으로 다윗은 도둑놈의 왕이 되어버렸어. 도둑놈이 따라오니까 말이죠, 이 다윗을 믿고서. 남의 돈 떼먹고 도망온 자, 빚진 자, 소경, 절뚝발이, 이런 불구자들이 다 모여 사는데 그 숫자가 400명입니다 다윗이 그 400명을 다스리는 왕이 됐으니 소문에는 다윗은 도둑놈의 왕이다, 도둑의 괴수다 하는 별명이 붙어있어. 환란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별 쓸모없는 인간들만이 모여서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겠다. 그러니 이스라엘 천지에 다윗을 잡아서 현상금을 타먹겠다고 혈안들이 돼서 말이죠. 수수문하는 놈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아, 요즘 누구 뭐예요? 뭐가 뭐 몇천만불이다, 1억이다 말이죠. 아, 그것도 해야겠다고 없는 돈에 남의 돈까지 구워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한둘입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 하나 조그만 놈 하나 잡으면은 뭐 나라의 으뜸을 삼겠다, 현상금 엄청나게 주겠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보세요, 요즘도 그런데요, 도둑을 잡을 때 그냥 잡아라 하면 안 되고 이 잡아서 보고하는 사람은 얼마를 주겠다 그러면 그 다음날 2, 3일 내로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그래 잡잖아요. 돈 투자하고. 정말 세상 말로 돈 넣고 돈 먹기 식이죠. 저 옛날에도 그래도 지금도 그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판에 사울왕이 직접 출두했습니다. 잡는 현장에 갔어요.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왕이 너무 피곤해. 그래서 길가 굴속에 가서 잠시 눈을 붙이려고 잠 좀 자려고 들어갔는데 그 굴속에 누가 있었냐? 이미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말이죠.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사울왕은 굴 입구에 신하를 보초 세우고서 잠이 들었어요. 피곤하니까. 그때 굴속 깊이 숨어 있던 다윗의 신복들이, 부하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장에 사울왕을 창으로 제가 찌르겠습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단번에 그냥 목줄 잘라버리겠다고 말이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를 따른 신복들이 그러지 마라.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인정한 이상에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면은 그 저주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죽이지 못하겠어요. 아유, 좋은 찬스인데 이걸 그냥 잠깐에 못하겠습니다.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아,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1,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쫓아다닌 그런 사우랑이, 외국에 피해가 있어도 자객을 보내서까지 죽이려고 했던 말이지, 그 사우랑인데 그 왕이 고단에서 잘 때에 아, 죽일 기회가 정말 성경 볼 때 두 번이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정말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런데 죽이지 않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너는 의리의 사람이다.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아무리 마땅치 않아도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에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세계에서는 아무리 목사가 구역장을 뭐 임명하고 시키지만은 그 구역장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었다, 하나님이 임명을 시켰다고 생각할 때 욕이 나오려고 해도 욕을 하겠습니까? 욕을 한다면은 구역장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신령한 뜻으로, 참 영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께 욕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이나 또 26장 7절에 12절 두 군데를 보시면은 의리의 사람 다윗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가지고 너는 의리의 사람이다 인정했느냐 말이죠. 먼저 사무엘상 24장 1절 7절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곤에서 자고 있을 때 굴 속에 다윗이 자기가 직접 죽일 필요 없어요. 신하에게 야 죽여 한마디만 하면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고 있는데 그거 못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날 다윗왕의 사울왕의 그 옷자락만 조금 잘랐습니다. 그 밑에 성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 옷자락을 짠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파가지고 양심이 가책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했죠. 이걸 보이면서 보십시오 사울왕 저를 이제 잡지 마십시오. 제가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이게 옷자락만 잘렸습니다. 아, 그땐 또 아, 이게 다윗의 목소리냐 아, 사랑하는 아들아 해가면서 안 하겠다고 말이죠. 그래놓고 돌아서면 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가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목사한테나 또 집에서 자기 부인한테나 혹은 혼자 마음가운데 목사 보고 개새끼라고 욕한 적은 없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옷자락만 잘랐어요. 옷자락만 잘랐어. 마음은 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7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그것도 옷자락만 자른 것도 마음이 아파서 죄스러워가지고 말이죠. 그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당부했습니다.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원수를 어디 길에서 만났을 때 말이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는데 뭐 성경에 있죠. 용서해 칩니까? 쉽게 넘어졌는데 이렇게 세워줘요? 잘 됐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 죽으려면 죽어라.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게 아직 의리의 사람이 못돼서 그렇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말이죠. 여러분을 지도하는 구역장이나 장로님들에게 툭하면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이해가 안 되면 욕을 해야 됩니다. 아니 장로 직책은 뭐 사람이 마음대로 뽑았습니까? 투표해가지고 우리끼리 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교인들이 교역자에 대해서 혹은 구역장이나 각 기관 임원들 향해서 욕하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6장 7절에 12절 말씀 볼 때도 역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또 있었어요. 그때도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도리어 신하들에게 권면하고 만류했죠.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아야겠습니다. 자기가 난 자식에게도 툭하면 욕을 하죠. 장로님을 향해서도 구역장을 향해서도 아 장로면 장로지 지가 뭔데 그러잖아요. 본인 앞에서는 못하고 뒤에서 없을 때 구역장이면 다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뭐 돈만 벌자고 해서 여기 나오는 겁니까? 앞으로 천국 가겠다 영혼이 잘 되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있죠.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 돼야 내 육신이 복을 받는 동시에 나가서 참 이 땅에 사는 생애가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또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이루고 사는 날이 있어야만이 우리 자손만대 여러분을 포함해서 잘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된 결과로 다윗을 이스라엘 왕을 삼아서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즉 희락이 있었더라. 오늘 본문 그 말씀이 성경에 일관된 하나님 말씀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념과 사상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첫째는 그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희락도 온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희락은 다윗을 중심에서 나타났다. 의리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세 번째는 그 희락은 또한 신복들의 충성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과 그 충신들 말이죠. 어째서 이러한 다윗에게 몰려갔습니까, 사람들이? 에?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이름을 주셨지만 다윗에게 온 분 모두가 첫째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본주의, 즉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신념이 있어서 왔지 뭐 시세를 따져가지고 이해 득실을 계산하고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어느 교회 나간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 교회 나오면 뭐 누가 나온다더라, 아, 국무총리가 나온다더라, 대통령이 나온다더라, 뭐 국회의원 누가 나온다, 어떻게 앞에서 얼렁거려가지고 어떻게 뭐 목적이나 한번 달성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가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말씀 속에서 내가 뭐가 얻는 게 있고 참 그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무슨 개나 한번 조직해볼까, 뭐 어떻게 해볼까, 엉뚱한 생각 가지고 온다면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남이만 시험 들게 하고 말이죠. 괜히 나와가지고 마음대로 안 되면 욕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밖에 나가서는 교역하고,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가 참 부흥되는 것도 절대 남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남의 눈치를 봐서 안 돼. 참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각자들 또 양심과 하나님과, 여러분의 양심과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또 직결되어 있어야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하고 눈치나 보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뭐 지당합니다, 옳소, 아멘,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양심에 틀리는데 차마 내가 얘기하면 괜히 미움증이나 받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서 양심을 그저 잠깐 있거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이 달아나도 할 얘기는 해야 하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윗에게 온 분들이 다윗을 중심에서 움직일 때 누가 더 높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웬만한 교회 가보면 누가 더 높냐, 누가 먼저 들어왔냐, 뭐 나는 창설 멤버다, 나는 뭘 했다, 이런 걸 내세워요. 내세웁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너희는 아직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럴 거예요. 참 목동에 불과한 다윗에게 유식한 자나 또 용사들이, 큰 용사들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저분에게 왕권이 간다고 하는 그 예언이 맞아들어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왕권이 옮겨지는구나, 하는 것을 전 백성이 믿었기 때문에 간 것 아니겠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다윗을 중심해서 움직일 때 결코 이기적이거나 일시적인 기회주의적인 행동 철학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앞에서 놀라우신 그런 큰일을, 대사를 진행하는데 협조하고 믿었을 뿐이지 그저 한다는 소리가 우리 때문에 당신이 왕이 돼서 그게 내 공인 줄 아시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됨을 참 감사합니다, 이러지 내가 힘써서 당신이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아래서 왕이 됐으니 우리는 그것을 받을 뿐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 우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모두가 말씀을 중심해서 뭉칠 때, 말씀을 중심해서 전진하고 말씀을 중심해서 역사할 때 두려움이 없고 좀 누가 뭐라고 말한다 해도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흥황해서 말씀으로 전 세상을 점령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역대상 12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의리의 사람이 있는 곳에 희락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다윗을 통해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리의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성군으로서 오늘날까지도 모든 믿는 사람들의 참 표상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군 다윗을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전당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저희들이 세상에 사는 남은 생애 동안에 참으로 의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자기 혼자 의인이요 자기 혼자 천당이지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의인과 천당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한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의리의 사람이 될 때 참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또한 강건하리라고 하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한 사람도 참으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서 옳은 일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